절세 위인들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황해북도의 요로단위에 모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들이 정방산 호텔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과 수안군 령년협동농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유로운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만풍년이 모셔졌습니다. 홀동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모자이크 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쳤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